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정대철 인사드립니다. 6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왔던 캘리포니아주가 비로소 작년에 이 가뭄 종료를 공식 선언을 했죠. 작년에 진짜 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올해는 이렇게 올해처럼 비가 안 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비가 오지 내리지를 않네요. 가뭄 종료 공식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벌금 부과안을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이 가뭄 예방을 위한 절수령을 지키지 않은 주민들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청소라든가 세차, 또 집에서 잔디에 물 주는 것까지 모두 해당되고요.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다시 가뭄에 시달려야 하는 네, 이 잔디만 없애도 그 물 낭비를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 행콕팍이라든가 이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베벌리 힐스라든가 이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물을 뭐 팡팡 쓰더군요. 그 잔디에 물 주는 거 그거 말입니다. 잔디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 뭐 잔디를 만들어서 또 좋은 점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 잔디에 물 주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는 거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절약은 해야 되겠죠. 뭐 가뭄이 아니더라도 저 이 잔디가 아니더라도 물을 낭비하는 게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아주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차에 보니까 살짝 비가 왔더군요. 예, 정말 차만 적실 정도 양의 비가 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싶네요. And with every drop of rain, you know I love you more. Let it rain all night long. Let my love for you grow strong. As long as we're together. Who cares about the weather?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it fall.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 you call.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down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It's raining, it's pouring. The old man is snoring. Went to bed and he bumped his head and couldn't get up in the morning.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it fall.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 you call.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down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호세 펠리치아노가 노래한 Rain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도 좀 몇 가지 모아서 전해드려야죠. 남북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일본 기사에는요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그랬는데 대등한 경기는 아니고요. 1대4로 졌습니다. 1대4로 졌는데 뭘 대등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세라머리 총감독이 지휘하는 단일팀 강릉에서 열린 그 조별 예선 3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4로 졌습니다. 앞서 뭐 이미 2연패로 조별 예선이 탈락이 확정이 된 한국은 이제 3연패로 오는 18일부터 펼쳐지는 5위에서 8위 결정전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 첫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0패 그 스위스하고 스웨덴의 0대8로 졌지 않습니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졌는데 그 단일팀은 세 경기 만에 처음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단일팀은 여러 차례 슛을 날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상대 수비에 막히기는 했는데 자 지금 일단은 뭐 1대4로 경기 졌기 때문에 5위 싸움을 또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일본하고 한 차례 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이 500m인가요? 거기서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그 박승희 선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m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 기억나시죠? 그리고 3000m 계주에서 또 뛰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승희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 전환을 했죠. 첫 경기에 나섰는데 아쉽게 메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박승희 선수 쇼트트랙은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은 좀 상황이 다르네요. 여자 1000m에서 31명이 경기를 했는데 16위. 예.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도 한참 모자랐답니다. 이게 뭐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런데요. 지금 1000m에서 금메달을 노렸던 선수가 있습니다. 우승을 노리던 선수 바로 일본의 고다이라. 고다이라는 금메달을 노렸습니다만 2위 준우승에 지금 그쳤습니다. 은메달에 그쳤는데 이 고다이라는 한국의 이상화와 500m에서 그 이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갑자기 선수가 부상을 하면서 이상화가 이 선수하고 같이 뛰면 2014년 이후에 소치올림픽까지는 뭐 상대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뭐 뭘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상화와의 경기에서 항상 이상화가 이제 이 고다이라에게 졌거든요. 이번에 이상화 선수는 1000m 경기를 포기를 하고 500m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다이라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고 대한민국 남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랭킹 2위 스웨덴에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컬링 남자 4인조 예선 2차전 경기에서 스웨덴에 2대7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스웨덴에도 패해서 하루에만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어제 보도해드렸죠. 최민정 선수가 500m 결승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그런데 실격패가 됐죠. 그러면서 캐나다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킴 부탱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사실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킴 부탱이 먼저 이 최민정 선수를 이렇게 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로 가고 하여튼 좀 석연치 않은 실격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이제 동메달이 확보된 뒤 기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이 한국의 이 누리꾼들이 아주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욕설과 함께 협박. 내가 널 찾는 날에는 뭐 죽는 줄 알아라, 은퇴해라, 너의 여생이 뭐 어쩌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결국은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돌렸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나오지 못하고 눈물이 양 얼마나 울었는지 또 눈이 퉁퉁 붓기도 하고. 아이 참 우리 한국 선수들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될 텐데.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심판이 잘못한 거지 뭐 이 킴부탱 선수가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금, 은 사고 팔 때는 역시 금돼지죠. 도서매는 물론 은수조에서 금리까지. 금, 은 거래는 전문업체 금돼지가 가장 믿을 만하죠. 투자용 금, 은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직거래하십시오. 금돼지는 3348 웨스트 올림픽 샌앤드류스 코너에 있습니다. 주중엔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오픈합니다. 323-731-0484, 323-731-0484. 금 사고 팔 때는 금돼지.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맘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이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 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복원하는 곳 골든 오토 바디샵. 올스테이트 펌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뽀얀 자태가 자꾸 생각나고 뜨거운 듯 시원한 그 맛. 아무래도 우리는 큰가마 곰탕과 사랑에 빠진 듯해요. 큰가마 새해 신메뉴 큰가마 곰탕. 사태와 양기로 두꺼운 영양 만점의 곰탕. 고슬고슬 돌솥밥을 말아 김치깍두기랑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감기와 물렀거라 큰가마 곰탕이 나가신다. 육개장 따로국밥도 사랑해주세요. 24시간 365일 오픈. 8가 큰가마 23365-6788 투고 환영. 직업상 제가 눈을 참 많이 썼는데 집에 오면 눈이 피곤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누리아이를 한 30분 쓰고 나면 아주 편안하게 아주 눈이 시원했어요. 요즘은 그게 아주 낙입니다. 누리아이를 3개월을 써봤는데 눈이 참 편안해졌어요. 눈에 뭐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불편했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고요. 많은 분들이 누리아이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안구건조증 치료기 누리아이.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213-385-1000호. 우리의 눈은 3초에 한 번씩 깜빡이고 하루 16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히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눈 주위 근육에 피로를 누적시켜서 눈물과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안구건조증과 시력저하를 불러옵니다. 눈의 건강은 적당한 눈물의 순환을 통해 지킬 수 있는데요. 누리아이 5800은 눈 주위를 마사지해서 건조한 눈, 침침하고 뻑뻑한 눈, 시야가 흐린 눈 등에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자세한 문의는 헬스코리아 213-385-1000호, 213-385-1005, 213-385-1000호로 연락주세요. 탐나는 피부, 탐스러운 몸매. LA 탐클리닉이 사랑받는 비결 뭘까요? 탐클리닉에서 당신만의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질투나는 꿀피부 여신되기, 포기했던 기미자티를 깨끗하게 탐클리닉. V라인 되고 싶을 때 탐클리닉. 살과 지방을 빼주는 과학적인 신개념 다이어트 탐클리닉. 스타들도 탐내는 탐클리닉. 남몰래 예뻐지는 탐클리닉. 213-384-3435 384-3435. 누구나 천종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종 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부엔나팡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388-1234.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LA에서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35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또다시 폐지를 잠정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어제 추방류의 프로그램을 폐지한, 즉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법무부의 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요, 미국의 전국적인 효력을 갖게 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를 했던, 작년이죠? 작년 9월에 발표를 했던 그 3월 5일 다카 폐지 결정은 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이 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요, 샌프란시스코 법원도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폐지 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자, 이렇게 법원이 잇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서 다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이 상원의 이민 개혁안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때문일까요? 캘리포니아주의 학비 보조 신청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분 노출이 될까 불안해서겠지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 속에 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학비 보조 혜택인 이른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프로그램 신청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일 신청 마감이 한 두 주 정도 앞두고 지금 2018학년도 드림법 관련 장학금과 또 학비 보조를 신청한 서류 미비 학생이 현재까지 19,000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서 이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내용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이 그 신상 정보 노출을 우려해서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분석, LA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요, 이 프로그램에요, 3만 6천 명이 넘는 그런 신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으니까 절반이죠, 뭐. 예. 이 연방당국, 이민당국이 갈수록 그 단속이 좀 심해지면서 프로그램에 지원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요, 그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민원 또 신고 접수 창구 프론트 데스크의 심야 시간대 운영이 전격 중단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야간 데스크 운영 중단. 네, 이거 참 글쎄요. 올림픽 경찰서 측은 차라리 그 인력이 순찰 업무로 투입되기 때문에 치안은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타운의 주민들은요, 범죄를 당하거나 치안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에 찾아갈 곳이 없어서 오히려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측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 LAPD 공보실에 따르면은 지난 12일부터 올림픽 경찰서의 프론트 데스크 운영 시간이 8시간이 단축이 돼서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이죠. 프론트 근무자가 없습니다. LAPD는 작년에 11월에 그 접수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하나로 데본셔, 웨스트 밸리,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이렇게 4개 경찰서의 야간 프론트 데스크 운영을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림픽 경찰서를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 뺑소니 사고. 한인이 뺑소니를 했습니다. 3시간 만에 체포가 됐네요. 한인이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그 살인이나 과실치사 등의 중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60대 한인 남자가 심야에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고장 차량 때문에 도로변에 나와있던 운전자를 비롯해 3명을 치어서 중상을 입히는 그 다음 뺑소니 사고가 이렇게 또 발생한 겁니다. 이 운전자 사고를 낸 뒤 차를 사고 현장에 버리고 도주를 했다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토렌스 지역입니다. 예, 한인 운전자. 아, 참. 음주운전은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6시 25분 이제 26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살펴드리죠. 옐로우 김윤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 안 왔어요? 그 동네? 비가 와요. 지금 와요? 예, 지금도 내리다 아, 그래요? 그치다를. 어,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측정할 정도의 양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뿌렸다가 또 말랐다가 뿌렸다 말랐다 이런 형태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가뭄이죠. 그렇죠. 예. 물 아껴야지 뭐. 예. 비 안 와요? 어때요?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고요. 그냥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예,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똑같지만 햇살이 가려지기 때문에 보다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당분간은 또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져서 내일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70도 중반까지 올라서 이번 주 중에 가장 포근한 날씨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8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밑돕니다. 다음 주 중에도 60도 초반에서 중반대에 머물면서 당분간은 서늘한 겨울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4도, 49도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 5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비즈니스 초대석 오늘은요. 아우, 이분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메켄의 헬스 디자이너이신 세라 유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우메켄인데 우메켄에서도 화장품이 나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셨죠. 예, 이 우메켄하고 화장품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네, 소개 좀 한번 해줘보세요. 네네. 모두들 다 아시듯이 저희 우메케는 건강식품 전문회사잖아요. 네. 우리 몸을 제일 잘 알고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는 회사죠. 그래서 우메케에서 화장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우메케에서 만들었으니까 화장품도 잘 만들었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메켄에서 새로 나온 우메켄 LNB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광고 많이 보셨죠? 배우 그 유선 씨가 들고 소개하는 화장품이 바로 저희 우메켄 LNB 화장품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갈수록 거울을 보면서 피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죠? 이것저것 좋다는 화장품 다 발라봐도 나한테 꼭 맞는 해결책 찾는 일은 쉽지 않고요. 그런 분일수록 꼭 소개해드리고픈 제품이 바로 우메켄 LNB 화장품이에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전에는 거울 보면 짜증이 나서 보기도 싫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서 거울을 보는 게 행복하고 또 설레기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평소 주름 없고 희고 또 탄력 있는 피부 원하시는 분들 더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은 화장품입니다. 네. 아니, 저한테 지금 샘플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 손에다가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주셨잖아요. 네. 아우, 제 손이 갑자기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자세히 예. 보시면 네. 그 왼쪽, 오른쪽 손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만큼, 네. 미백 효과도 있고 네. 피부가 촉촉하게 그런 유수분이 아주 밸런스가 맞아가면 하얘집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 누구나 이제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좀 동안 네, 그렇죠. 동안 피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방법이 좀 있겠어요? 네, 그렇죠. 피부의 노화는 사실 20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30대 중후반쯤이 되면 피부 속에 있는 진피층의 두께가 아주 급속도로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고요. 탄력을 잃으면 곧 피부 겉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한 번 주름이 생기고 나면 주름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거든요. 그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햇빛 늘 보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 피부는 더 많은 잡티하고 잔주름을 만들고요. 저희 서서 걸어다니는 우리 인간들은 피할 수 없죠. 중력. 중력에 의해서 피부는 흘러내리는 것처럼 처지고요. 탄력을 아주 빠르게 잃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얇아지는 진피층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나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면 피부는 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고 깨끗한 세안과 또 그런 기본 생활들을 지키면서 체계적이고 탄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결국은 이제 주름이 문제인데 네. 피부 주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일 먼저 잔주름이 있어요.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바로 피부 표면에 잔주름이 빠르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피부가 이제 그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으면 펴지는 거 주름이 좀 완화되거든요. 네. 그런 것 반대 현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바로 잔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수분 또 보습 효과가 뛰어난 화장품 사용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가능하면 막아서 주름이 빨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피층의 손상에 의한 주름이 있는데요. 피부가 자외선에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피부 속 깊은 진피층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광노화로 인해서 진피층이 손상이 되고요. 진피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은 주름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피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손상된 진피층을 회복하도록 또 노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피부 처짐 현상에 의한 주름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차 피부의 처짐 현상이 심해지는데 그냥 둬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탄력은 잃은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저희들은 평소에 마사지 같은 것 좀 부지런히 하시고요.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해 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저한테 주신 샘플이 이게 LNB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메켄 LNB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저 LNB 화장품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여기 써 있거든요. 네네. LPS 비덴스피로사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LNB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LPS의 L자하고요. 비덴스피로사라는 약초인데요. B자를 따서 합해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 중에 그 리포포라는 거 있어요. 우리 아주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면역성 강화시키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LPS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요. 먼저 LPS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말인데 이 면역력 강화에 꼭 필요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꿈의 물질이죠. 이 물질은 발효한 쌀 액기스에서 추출했고요. 피부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아주 획기적인 성분입니다. 피부가 노화가 되면 우리 피부에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수분 탱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이란 또 콜라겐, 섬유화 세포 등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LPS 성분은 진피의 대식세포를 자극해서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섬유화 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된 섬유화 세포는 다시 히알루론산과 엘라스틴, 진피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로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덴스필로사라는 거는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약초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성분은 저희 그 오키나와에 있는 우메켄 직영 농장에서 직접 재배를 한 아주 특별한 약초인데요. 비덴스필로사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우리의 피부는 수분이 부족해서 건조해질수록 여러 가지 유해 성분들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요. 이럴 때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게 비댄스 필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를 나쁜 환경으로부터 지켜드려서 건강한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네. 특별히 민감한 피부,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우메켄에서 세계 최초로 LPS와 비댄스 필러사를 합해서 만든 화장품이 L&B 화장품입니다. 이게 지금 구성이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한 세트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전체 토탈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제일 먼저 클렌징 비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너가 있고요. 에센스 그리고 이제 링클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L&B 클렌징 비누는 세안 후에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습을 위한 특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버블 타입이라서 피부 속 깊이 모공까지 깨끗이 세안이 되는데 그렇게 세안이 된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촉촉한 상태의 상쾌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L&B 리프레싱 토너는 피부의 탄력성을 향상시켜주는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요. 동시에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을 전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B 모이스처 에센스인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손에 발라드렸던 거예요. 예, 아, 이게 그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에센스입니다. 피부의 탄력성을 높여주면서 피부도 하얗게 하는 그런 특수한 유화제와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촉촉할 뿐 아니라 탄탄하게 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L&B 링클 케어 크림은 주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피부색을 확실하게 개선시켜드리면서 얼굴을 탄탄하게 하는 그러한 특수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완화시켜드리고 피부의 색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자, 이 L&B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이게 어떤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더 좀 더 이렇게 예. 효과를 보려면은. 그렇죠. 사용하면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순서 찾아가는 것도 저희 L&B를 효과적으로 이제 바르는 방법인데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거는 보통 클렌징 비누로 깨끗이 세안하시고 리프레싱 토너로 피부 진정시킨 다음에 모이스처 에센스 바르시면 손상된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링클 케어 크림을 바르면 피부의 면역력이 증가해서 더 효과적인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살짝 이걸 바꿔서 바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발랐다가 네. 혹시 그 링클 크림을 먼저 발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있어서 그 리프레시면으로 그 토너를 바른 후에 에센스 대신에 먼저 링클 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에센스를 바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트라이해 보셔도 좋으실 거고요. 네.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예.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드려도 한번 해봐야죠. 직접 뭐. 그렇죠. 직접 발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어떤 분들이 좀 쓰면 좋을까요, 이거? 예, 잔주름으로 인해서 나이보다 노안으로 보이시는 분들, 또 특별히 눈가, 입술 주위, 그다음에 목주름 많으신 분들, 요즘 들어서 부쩍 얼굴에 피부 탄력이 줄고 생기가 없어 보여서 거울 보기 싫어하시는 분, 그다음에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조금만 해도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 계시고요. 아토피나 민감한 피부라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우메켄 L&B 사용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피부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발라주셨잖아요, 저. 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왼손하고 다른데? 맞아요. 오른손 예. 손등하고 예. 왼손 손등하고 진짜 좀 달라요. 정말 그 피부색이 예. 환하게 되는 그러한 네. 제품들이 들어있고요. 예, 예. 또 그 촉촉하잖아요. 네. 그 바르신 쪽이 막 촉촉한 그 상태가 네. 하루 종일 갑니다. 야, 예. 이거. 예.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네. 그 에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살짝 바르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왼손 오른손 손등의 느낌이 이렇게 보는데 네. 예, 이게 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런 상태가 네. 계속이 되면 예. 주름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되고요. 네. 정말 지금 바르시고 바로 효과를 보시는 것처럼 그랬어요. 정말 뭐 2, 3분 안에 효과를 느끼십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자, 우메케님 만들면 다르죠.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문의 전화번호 하고요. 이게 저 홈페이지에서도 이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네, 예,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888-941-3311, 888-941-3311이고요. 우메켄.com으로 들어가시면 구입 가능하시고 이렇게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매장도 많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예. 예. 물론 대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가까운데 안내해드리지만 갤러리아 마켓 2층 한미은행 옆에 있고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푸드코트 옆에 올림픽 한남체인 벌먼 갤러리아 마켓 안에 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부에나팍 H마트 안에 있고 또 토렌스 H마트 안에도 있고 한남체인 안에 있고 다이아몬드바에도 한남체인과 H마트 안에 있고요.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안과 H마트 안에 있고요. 노스리지 얼바인 등 저희 한인분들 계시면 저희 우메켄도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메켄 없는 데가 없네. 예. 예, 주름 없이 네. 희고 탄력 있는 정말 촉촉하고 매끄럽게 변화된 피부 우리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매장에 가시면 되는데요. 대표전화 어디 있더라 하시는 분들 대표전화 888-941-3311 888-941-3311번으로 문의를 하세요. 또는 umeken.com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888-941-3311 각 지역에 매장들이 다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매장 위치 확인하시고 한번 가셔서 그 경험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메켄의 세라 유 씨와 함께 말씀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가주 토요대 딜러는 여러분의 승승장구하는 새해를 응원하며 2018 캠리와 함께 더 멀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포티하고 매끄러운 캠리로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스타일리시하게 맞이하세요. 또한 모든 2018년형 캠리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의 세이프티 시스템 토요다 세이프티 센스로 어디든 자신있게 달리세요. 오늘 신형 캠리를 확인하시고 2018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신형 토요타를 구입하시거나 리스하실 때 무료정비 서비스인 토요타 케어를 받게 되십니다. 토요타 케어는 2년 혹은 2만 5천 마일 중 먼저 해당되는 것의 정기공장 서비스 혜택입니다. 보호잠금 장치와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까운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과 예외사항을 알아보세요. 미국 내륙과 알래스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남가주 토요타 딜러에서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함께 달리는 토요타. 플루튼, 얼바인, 가든그로브, JS 오토 바디앤 종합정비공장.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섬세한 손재주의 한국인이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JS 오토바이샵 대표 조셉 리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888-636-5067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토잉부터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 렌트카 그리고 수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바디샵, JS 오토 바디샵엔 종합정비공장 888-636-5067, 636-5067.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건축면허요? 당연히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죠. 건축을 전혀 몰랐던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니까 3개월 만에 건축면허를 땄어요. 영어에 약한 저는 한글 교재가 도움이 돼서 건축면허를 따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 등록하면 건축면허 취득이 가장 빨라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청취한 후 등록해도 됩니다. 건축면허 이제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213-386-4922 213-386-4922. 그 누가 무료로 솔라 시스템을 설치해줄까요? 누가 당신의 전기세를 75%까지 줄여줄까요? 정답은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당신의 지역 전력국 개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는 가능합니다. 전화하세요. 무료 견적의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설치만 해도 500불을 친구 이웃에게 소개하면 500불을 더 드리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이 시간은요, LA에서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35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 안경,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에서 도움 주십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2017년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자, 이르면은 다음 주부터는요, 이 세금 그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들이 등장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난달 1월 29일부터 전자 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IRS가 밝혔기 때문인데, 이미 환급금 사용 계획을 정해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판에 이런 기사가 소개됐어요. 현명하게 세금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빌페이겠죠. 특히 납기를 놓친 부분들을 해결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친 유틸리티, 자동차 수리비, 뭐 재산세나 병원 빌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지출 이외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지출에 대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라든가 재산세 등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요, 이 크레딧 카드, 이거 참, 이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줄이는 일입니다. 이 밸런스 크기에 따라서 매달 적지 않은 카드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인데, 밸런스를 줄이기만 해도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이빙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비상금 개념으로 뭐 집 수선이나 뭐 가전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른바 종잣돈 마련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에 환급 그 액수가 많아요, 그러면 고용주에 통보를 해서 원천 징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급금이 많다라는 것은 작년에 원천 징수한 금액이 많았다는 것인데, 내년에도 비슷한 환급금이 예상이 되면 올해 원천 징수를 줄여서 매달 받는 월급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 여러분 내용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셀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작년에 운전 중에 문자 행위, 와, 운전하면서 어떻게 문자를 하지? 이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운전하다가 텍스팅을 비롯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을 본격 시행을 했는데, 주 전역에서 17개 카운티 204개 도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58%의 운전자들만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 중에 셀폰 사용 처음 걸려도 벌금이 162달러인 거 아십니까? 이거 벌점도 먹게 되고요. 벌금이 162달러를 부과를 하도록. 이게 사실은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수수료를 포함해서 실제 납부하는 가격이 이렇게 아주 높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고요. 운전 중 셀폰,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 안전에 아주 큰일 납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캔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캔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캔 LM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캔. 강 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체질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침뜸의학을 하면서 꼭 환자들한테 질문받는 것은 선생님, 제가 태음입니까? 태양인입니까? 소양인입니까? 소음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요, 우리는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체질은요, 현재 이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상체질을 많이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상체질보다도 더 세분화된 체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상체질을 더 세분화되어 있는 본인의 성정, 즉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을 또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오장육부의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 또 본인이 현재의 상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편한 마음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의학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 의사들은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사람의 상태 체질을 아주 중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얘기할 때도 음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지 또는 양쪽으로 쏠려 있는지 그렇게 해서 불과 불의 기운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또 수승화강이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지 이러한 거에서 심신불교냐 이러한 증도 우리가 체질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똑같은 소화장애 환자가 A가 몸이 마르고 얼굴이 까맣고 손발이 늘 찬 사람과 또 B는 뚱뚱하고 목이 굵고 얼굴이 붓고 그 다음에 상체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A와 B의 치료, 소화장애의 치료는 더 틀려집니다. 즉 A는요, 마르고 소심 꼼꼼하다면 우리가 양기가 부족해지는 쉬운 몸이고 우리가 B는 목이 굵고 항상 양기가 넘치는 사람은요, 하와 열로 인해서 발전하기 쉬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고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의 그러한 소화장애와 또 양기가 넘쳐 얼굴이 뻘겋고 항상 화가 많고 이런 사람 B의 소화장애는요, 다 틀립니다. 즉 마른 사람의 소화장애는요, 양기 부족에 운하 기능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에서 비롯된 걸로 보고 뚱뚱한 B의 체질에서는요, 우리가 간장에서 열이 치솟고 위장에서 음기가 고갈되어 그러한 위험이 생겼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그러한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의 근본부터 달라지는 것이 바로 체질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좀 더 털털해지고 단순해지고 또 B는 화를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는 처방을 달리합니다. 즉 A 마른 사람한테는 인삼, 백출, 건강 같은 따뜻한 약을 주로 쓰고 B 뚱체질에는요, 간과 위장의 열을 식히는 시오, 황금 같은 찬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의학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 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LA 팔가와 하바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7시를 알려드립니다.